처음 보는 순간 난 빠져버렸어. 아차하는 순간에 난 홀려버렸어. 내 가슴에 파고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때를 잡고 싶었어. 얼굴 몸매 매너 모든 매력 덩어리 따뜻한 그 미소조차 훈남 덩어리 내 가슴에 녹아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댈 갖고 싶었어. 가슴으로 울고 있는데 오빠 없이 못 살겠는데 한 번만 뒤돌아 나를 안아준다면 난 빠져버렸어. 아차하는 순간에 난 홀려버렸어. 내 가슴에 파고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대를 잡고 싶었어. 얼굴 몸매 매너 모든 매력도